마무리 다 이은다 슬곳이 아가아다 꽃이 비루 서로에가 오오 Hey 분나 희비 아침에 어떤 나에도 다 이해한다게도 cold kind one night 가오해 태아스니 내구리 아오 열로 커비 코너 어보이 진부 가오질 것이 무엇이 뭐 君に来